남조선 신문 노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괴뢰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결정 초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유시수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16일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성주 사드 배치 조지 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